기억이 난다 기억이 나 눈물이 난다 눈물이 나 아픈 기억 저편 들려오는 너의 음성 가득 채워줘 온다 바람이 분다 너에게서 내게로 온다 아픔으로 소녀의 아름다운 기억들과 낡은 그림 속에 가려져 온다 시간을 다 없이 불어오는 그 향기